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천국 비유들 가운데 하나이죠. 특별히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여보내는 구속의 역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불러 모으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천국의 잔치를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혼인잔치를 준비해가는 구속 역사의 핵심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오기를 거부합니다.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오기를 거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죠. 이미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때가 되어 오라고 했을 때 오기를 싫어했다. 1차적으로 이들은 먼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었던 먼저 천국잔치에 초대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들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먼저 믿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붙어버린 말세 성도들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초청을 거부했던 이유가 나오죠.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 일이 좋아서 이 혼인잔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 일을 즐기며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나게 된다. 바로 여기 나오는 방주는 신령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초청받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이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잔치의 두 번째 핵심 사건이 무엇입니까? 길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초청하게 됩니다. 길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초청하게 된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결국 먼저 초청받은 자들은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고 뒤늦게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천국 초청에는 신분이나 인종이나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가 초청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성격, 다양한 성향,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제9회 구속사 성경 세미나의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서 조건 따지지 말고 누구는 가능하다, 누구는 불가능하다 선을 긋지 말고 전단지와 전도용 CD를 모두에게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근처나 본인이 사는 지역 마켓에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방 전도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요청하는 혼인잔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2013년 7회 세미나 때 노방 전도로만 온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노방 전도에 전단지를 보고 온 사람이 9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2015년 제8회 세미나 때는 노방 전도로 온 사람이 겨우 2명에 그쳤습니다. 솔직히 올 8회 세미나 때는 노방 전도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수고한 만큼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만큼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두 번째 과정은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세미나까지 남은 21일 동안 닥치는 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강권하시고 또 노방전도에 나가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제9회 세미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잔치로 만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혼인잔치의 세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쫓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인이 묻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근데 저가 유구무원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본인이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몰랐다면 따졌겠죠. 예복 입는다는 사실 몰랐습니다. 왜 얘기를 안 해줬습니까? 여기 보면 유구무원이었다. 할 말을 잃어버렸다. 예복을 입어야 함을 알고 있었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한 바는 자들 가운데 쫓겨남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있죠. 들어왔는데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존재들을 가리켜 그물에 들어있는 고기들 가운데 골라내어지는 나쁜 물고기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마지막 때 의인들 가운데 악인을 가르는 역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한 천국 비유를 가리키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은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물 안에 혼인잔치 안에 초청을 받았는데 또 마지막 때 탈락되어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나오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나옵니다. 좋은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예요. 칼로스. 그 뜻을 보면 선한, 착한, 좋은, 아름다운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좋고 아름다운 성도,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택함까지 받는 것이죠. 반대로 못된 것은 헬라어로 사프로스입니다. 사프로스. 그 뜻을 보면 썩은, 못된, 부패한, 더러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못됐고 부패하고 더러운 심령 상태, 이러한 성도는 마지막에 갈라낸다는 것이죠. 못된 물고기, 의인 중에 악인, 이 사프로스의 물고기의 예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프로스가 사용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성도들, 바로 그물에 거친 물고기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의인들을 가리키는 모습이죠. 그들 가운데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더러운이 헬라어 사프로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자, 못된 물고기고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헬라어로 아가도스죠. 선한 말,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도 말씀하고 있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가는 못된 말, 부패한 말,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못된 물고기가 된다. 의인 중에서 악인이 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초청받은 사람이 되어 쫓겨날 것이다. 결국 초청을 받아 마지막으로 택함까지 받는 천국잔치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함을 받되 예복까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까지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헬라어 가모스라는 단어와 엔디마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가모스, 바로 결혼식, 혼인잔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모스, 결혼식, 혼인잔치. 엔디마, 이것이 바로 옷, 의복이라는 뜻이죠. 결혼식,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재림하실 신랑,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벌거벗지 말고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이죠. 늘 깨어서 자기 예복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으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어야 할 혼인잔치의 예복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예복을 입어야 마지막 순간에 쫓겨나지 않는 것일까? 첫 번째로 성경은 그 옷을 가리켜 회개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린 회개의 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어떠한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내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회개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벌거벗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혼인잔치의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올바른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재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군사들은 누구냐? 세마포, 흰색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 자들이다. 회개했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거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단마귀와의 전투에서 그들의 공격에 내 몸이 뚫리지 않도록 두꺼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라? 먼저 어둠의 옷을 벗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더럽혀진 세상 쾌락과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어둠의 옷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옷, 또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에 대해 로마서 13장 그 다음 절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방금 읽었던 12절에 어둠의 옷과 빛의 갑옷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옷을 벗으라라는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어둠의 옷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만 하면 사단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빛의 갑옷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푹 빠져 살지 말라. 어둠의 옷을 벗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절대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없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 비유의 무거운 결론입니다. 남녀노소 신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청해 주시지만 택함 받은 자는 극소수다. 노아 때 전 인류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 구원 얻기로 택함을 입은 자는 오직 8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로세 때 소돔 고모라의 그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을 입은 자는 오직 롯과 두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가리켜서 이 노아 때, 로세 때와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21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벌거벗지 않고 깨어서 내 기도의 옷, 내 말씀의 옷, 내 전도의 옷, 내 헌신과 연합, 사랑의 옷을 잘 지키시는 가운데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담당히 입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잘 찬송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또 7월 1일 정말 재판 결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388장, 388장.